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는 한 5평 될까요? 그리고 MBC 건물이 있는 이 부지는 5,000평쯤 된다더군요. 휴일이면 수천 명이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여의도 광장은 7만 평이고요. 여의도 전체 땅 넓이는 250만 평이 약간 넘는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님입니다. 2,800만 평. 전직 세무 공무원 한 사람이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소유했던 땅입니다. 2,800만 평.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셈인데요. 얼만큼 되는 땅인지 좀 제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땅을 소유했던 그 사람도 결국에는 한평 남짓되는 땅에 묻힌다는 사실입니다. 비틀스의 다큐멘터리 영화죠. Let it be 중에서 Let it be, 비틀스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아이디를 쓰고 계신 김광석 씨, 그리고 첫 번째 사연들 올려주신 문정동의 강석원 씨, 최진수 씨, 전부 하이텔로 글 잘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띄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피터 웨어 감독의 89년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준비했습니다. 그제 제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몇 통이나 받았어요. 이번 주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는 무엇을 해줄 거냐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 예전에 한번 들었다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자, 이 따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이 감동적인 작품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고, 또 많은 분들이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큰 것인지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새학기가 시작된 9월 첫 주, 그때의 감동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화 준비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제목처럼 지금의 교육 현실이 미래의 시인들을 모두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요즘에 갑자기 바뀐 대학 입시 제도 때문에 책을 읽는 학생들 많이 늘어났다는 보도, 이 보도를 접하고 나서 일단 반갑긴 반가웠지만요, 어떤 일이나 그 목적이 항상 올바르고 또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를 확인해보는 작업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친구, 후배 연진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죽은 시인의 사회의 테마를 들려달라고 하신 하이틀의 최천웅 씨. 노래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영화 한 편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배 연진 씨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개강석 씨, 하이틀로 사연 보내주셨죠. 친구 미니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는데 이 영화로 함께해 보시죠.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Yo quería volar. No me puedo creer. No me puedo creer.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플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볼리그램이 전합니다. 볼리그램. 20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자, 준비됐지? 어? 700에 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칼집하게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에 9908?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먹던 그 맛. 와, 수프가 세 개씩이나 푸짐하다. 삼양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정.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어,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간식하게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에이,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Manners up. 1859년에 창립된 명문 웰튼 고등학교. 교기를 든 학생들이 백파이프 연주를 앞세우고 강당으로 들어섭니다. Gentlemen, boys, the light of knowledge. 학부형들도 참석한 가운데 새 학기 개강식이 시작되죠. 교장이 학생들에게 근엄하게 교훈을 묻습니다. Gentlemen, what are the four pillars? Tradition, honor, discipline, excellence. 전통, 명예, 규율, 최고.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규율이 배어 있습니다. 교장은 자랑합니다. 51, and more than 75% of those went on to the Ivy League. 웰튼은 미국에서 최고 가는 대학 진학 예비 학교로서 이 학교 출신의 75%가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진학했다고요. Our beloved Mr. Porteous of the English department retired last term. You will have the opportunity later to meet his replacement, Mr. John Keating. 교장이 새로 부임한 영어 선생 키팅을 소개합니다. 키팅은 이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대선배입니다. 형이 이 웰튼 출신이라 이곳으로 전학 온 터드는 룸메이트 닐과 첫인사를 나눕니다. 내성적인 터드에 비해서 닐은 자신감에 넘치는 전형적인 웰튼 학생이지요. 기숙사, 터드가 닐과 함께 막 짐을 푸는데 세 명의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Meigs, door, close. Yes, sir. Gentlemen, what are the four pillars? Travesty, horror, decadence, excrement. 익살, 공포, 타락, 배설. 이들은 이렇게 교장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교훈을 갖고 있죠. 터드는 담배를 피워모는 이들이 낯설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인사를 나눕니다. I'm sorry. My name is Stephen Meeks. Oh, this is Todd Anderso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hirley Dalton. Knox Overstreet. Todd's brother. 천재 믹스. 어딘지 반항적인 찰리. 그리고 녹스입니다. Victorian, National Merit Scholar. Oh, well. Welcome to Helton. It's open. Father. I thought you'd gone. 이때 닐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닐에게 과외 활동이 너무 많다면서 졸업 연간 편집일을 그만두라고 하죠. 그렇지만 닐은 자신이 편집부장이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I'm sorry, Neil. But Father, I can't. It wouldn't be fair. Fellas, don't you ever dispute me in public. You understand? Father, I wasn't disputing. After you finished medical school and you're on your own, then you can do as you damn well please. But until then, you do as I tell you. Is that clear? Sir, I'm sorry.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꾸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클럽 활동은 목표인 의과대학을 들어간 뒤에나 하라는 아버지의 반 강요. 어쩔 수 없지요. 닐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새 학기, 새 수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수업은 지루하기만 합니다. 재미없는 라틴어 동사 변화. Again, please, Agricola. Your study of trigonometry requires absolute precision. Anyone failing to turn in any homework assignment will be penalized one point off their final grade. 재미없는 삼각함수. Test me on this point. Keating 선생의 첫 영어 시간입니다. 그런데 Keating 선생은 시작부터가 좀 엉뚱합니다. (웃음)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을 휘파람으로 불면서 교실에 들어온 와이셔츠 바람의 키팅 선생.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곧장 뒷문으로 나갑니다. Well, come on. 학생들에게 따라 나오라면서요. 오 캡틴, 마이 캡틴. 오 캡틴, 마이 캡틴. 키팅 선생이 교실 밖 로비에 모인 학생들에게 월트 위트먼의 시를 느닷없이 들려줍니다. Not a clue. It's from a poem by Walt Whitman about Mr. Abraham Lincoln. Now in this class you can either call me Mr. Keating, or if you're slightly more daring, O Captain, my Captain. 그리고 자신을 키팅이라고 불러도 좋고 식기처럼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하지요. 키팅 선생의 엉뚱한 영어 수업은 계속됩니다. 키 큰 피트란 학생에게 찬송가 542장을 읽으라고 하지요. 해가 지기 전에 장미꽃 봉우리를 거두리. Thank you, Mr. Pitts.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The Latin term for that sentiment is carpe diem. 키팅 선생은 이 구절의 라틴어 표현이 칼피디엠이라고 알려줍니다. Very good, Mr. Meeks. Meeks. Another unusual name. Seize the day. Carpe diem. Seize the day. 현재를 살아라. 키팅 선생은 또 벽에 걸린 졸업생들 사진 앞으로 학생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They believe they're destined for great things, just like many of you. Their eyes are full of hope, just like you. 이들도 너희들처럼 세상을 거머쥐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흙 속에 묻혔다. These boys are now fertilizing daffodils. If you listen real close, you can hear them whisper their legacy to you. 잘 들어봐라. 그들의 속삭임을 들리는가? 학생들의 귀를 기울이자 키팅 선생은 낮게 속삭입니다. 칼페 디엠, seize the day. 청년이여, 너의 인생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라. 학생들은 묘한 감동을 받습니다. 종전과는 완전히 딴판인 수업 방식. 타드는 키팅 선생이 얘기한 Seize the day라는 말을 노트에 눌러 써봤다가 찢어버립니다. 아마 다른 학생들의 심정도 이와 비슷하겠죠. 그럴까요? Hi. Knox Overstreet. Dr. Hager. Hi. This is the Danberrys, right? Are you here to see Jet? Mrs. Danberry? No. Sorry. Thank you. 한편 넉스는 아버지 친구인 댄버리 씨의 댁을 방문했다가 문을 열어준 댄버리 씨의 딸 크리스에게 그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으니까요. 21 of the introduction. Mr. Perry, will you read the opening paragraph of the preface entitled Understanding Poetry? 키팅의 두 번째 수업 시간. 키팅 선생은 닐에게 교과서인 시의 이해 맨 앞장에 있는 서문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 서문에는 시를 기교적인 완성도와 중요성으로 평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As you proceed through the poetry in this book, practice this rating method. As your ability to evaluate poems in this manner grows, so will your enjoyment and understanding of poetry. 쓰레기. 키팅 선생은 그 서문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Now I want you to rip out that page. Go on. Rip out the entire page. 그리고는 서문을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머뭇거리죠. 그때 원래 좀 반항적인 찰리가 제일 먼저 찢습니다. Thank you, Mr. Dalton. Gentlemen, tell you what, not just tear out that page, tear out the entire introduction. I want it gone. History. Leave nothing of it. Rip it out. Rip. Be gone. 키팅은 어서 찢으라고 독촉합니다. Rip. Shred, tear, rip it out. I want to hear nothing but ripping of Mr. Pritchard. We'll perforate it. Put it on a roll. 마침내 학생들은 신나게 서문을 찢습니다. Keep ripping, gentlemen. This is a battle, a war, and the casualties could be your hearts and souls. Thank you, Mr. Dalton.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A little secret for you. Huddle up. Huddle up. We don't read and write poetry because it's cute. We read and write poetry because we are members of the human race. And the human race... 시가 아름다워서 읽고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류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읽고 쓰는 것이다. 의학, 법률, 기술, 그런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시와 아름다움, 그리고 낭만, 사랑은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다. 세상이 한편의 연극이라면 각자의 인생은 곧 시다. 학생들의 얼굴이 감동으로 일렁입니다. I found a senior annual in the library. 닐이 하루는 도서관에서 키팅 선생의 졸업 앨범을 빌려왔습니다. 축구부 주장, 연간 편집위원, 캠브리지 대학 입학 예정. 키팅은 정말 뛰어난 웰튼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옆에 쓰여진 죽은 시인의 사회.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키팅 선생을 찾아갑니다. 키팅! Sir? Say something. Oh, Captain, my Captain? Gentlemen. What's the Dead Poets Society? The Dead Poets were dedicated to sucking the marrow out of life. That's a phrase from Thoreau we would invoke at the beginning of every meeting. See, we would gather at the old Indian cave and take turns reading from Thoreau, Whitman, Shelley, the biggies. 죽은 시인의 사회는 삶의 정수를 마시고자 하는 학생들이 인디언 동굴에 모여 셸리나 휘트먼 그리고 자작시를 낭송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지된 모임이고요. Dead Poets Society. 닐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지요. I say we go tonight. 오늘 밤 그 동굴로 가자고요. 그날 밤 같은 스터디 그룹 멤버들인 닐, 찰리, 믹스, 넉스, 또 피츠, 자기중심적인 카메론, 그리고 닐에게 설득당한 터드, 이렇게 7명의 학생들은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와 인디언 동굴에 모였습니다. 닐이 죽은 시인의 사회 재결성을 선포하면서 키팅이 그 당시 읽었던 소로우의 시를 낭송합니다. I'll now read the traditional opening message by society member Henry David Thoreau. I went to the woods because I wanted to live deliberately. I wanted to live deep and suck out the marrow of life. 삶이 아닌 모든 것을 떨쳐버리자. 그리고 삶이 다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결코 후회하지 말자. And Keating's marked a bunch of other pages. All right, intermission. Dig deep right here. 첫 모임이라 준비가 덜 되긴 했지만 시도 읽고 여자 누드 사진도 구경하고 끝으로는 춤을 추면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Then I had a vision. I could not turn from their revel in derision. Then I saw the Congo creeping through the black. 아무런 간섭도 통제도 없이 A man is not very tired. He is exhausted. And don't use. 키팅 선생은 학생들이 특히 싫어하는 셰익스피어도 특유의 수업 방식으로 풀어나갑니다. But if any of you have seen Mr. Marlon Brando,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마론 브랜도 말투로. Romans, countrymen, let me rest. You can also imagine maybe John Wayne is Macbeth going, well, there's this. 또 존 웨인 말투로. Before me. Dogs, sir. Oh, not just now. 이렇게 학생들에게 재미를 불어넣죠. Why do I stand up here? Anybody? To feel taller. 그러다 키팅 선생은 갑자기 교탁 위에 올라섭니다. I stand upon my desk to remind myself that we must constantly look at things in a different way.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여기서는 세상이 달라 보이지. Very different from up here. You don't believe me? Come see for yourselves. Come on. Come on. 키팅을 따라 차례로 교탁 위에 올라가는 학생들. 키팅이 가르치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자율과 자신만의 상상력인 것이죠. Consider what you think. Friday. 학생들은 과외의 활동과 휴식을 즐깁니다. 카메론은 조정을 하고 찰리는 펜싱을 하고 믹스와 피츠는 라디오 안테나를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라디오에서는 락큰롤이 터져나오죠. 다드는 키팅 선생 시간의 숙제로 시를 짓는 중입니다. 그때 닐이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옵니다. 연극 한여름밤의 꿈 포스터를 들고요. 아버지 때문에 연간 편집 일을 그만둔 뒤 그가 찾은 것은 바로 연극이었죠. 연극부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닐은 위조할 작정입니다. 한편 낙스는 치어리더인 댄버리 씨의 딸 크리스를 찾아가지만 그녀 곁에 있는 약혼자 늠름한 축구선수 채트를 보고 풀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Now, devotees may argue that one sport or game is inherently better than another. For me, sport is actually a chance for us to have other human beings. 키팅 선생의 수업은 이제 운동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스포츠란 자신의 탁월함과 자신감을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You know what to do, Pitts! Oh, to struggle against great odds, to meet enemies undaunted. Sounds to me like you're daunted. Say it again like you're undaunted. Oh, to struggle against great odds, to meet enemies undaunted. Now go on! Yes! Next! To be a sailor of the world. Bound for all ports. 학생들에게 미래의 희망에 대한 식기절을 외우게 한 다음 한 명씩 공을 차게 합니다. Chris. Chris. I see a sweetness in her smile. 자작 시 발표 시간. 낙스는 크리스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를 썼습니다. Contentment is mine. Just knowing that. Just knowing that she's alive. Sorry, Captain. Stupid. No, no, it's not stupid. It's a good effort. Touched on one of the major themes, love. 키팅은 사랑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면서 무한해하는 그를 격려합니다. Now, who's next? Mr. Anderson. 그리고 타드 차례. Come on, Todd, step up. Let's put you out of your misery. I didn't do it. I didn't write a poem. 타드는 시를 써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지요. 키팅은 터드의 내면적인 두려움을 압니다. All right, Todd. And that's your worst fear. There,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Close them. Now, describe what you see. 키팅은 터디에게 눈을 감고 보이는 걸 말하라고 하죠. Sweaty tooth madman. The sweaty tooth madman with a stare that pounds my brain. Oh, that's excellent. Now give him action. Make him do something. His hands reach out and choke me. That's wonderful. 처음엔 떠듬떠듬하던 터드가 어느새 자신만의 시를 훌륭하게 읊습니다. Forget them. Stay with the blanket. Tell me about that blanket. You push it, stretch it, it'll never be enough. You kick at it, beat it, it'll never cover any of us. From the moment we enter crime to the moment we leave dying, it'll just cover your face as you wail and cry and scream. 뛰어난 상상력을 지닌 터디의 시는 감동적입니다. Don't you forget this. 부모와 학교로부터 족쇄 채워졌던 학생들의 감성은 키팅 선생과 함께 축구를 할 때쯤에는 완전히 깨어납니다. 회원들의 인디언 동굴 집회가 잦아집니다.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고민을 털어놓고 젊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찰리의 색소폰 연주를 듣습니다. 넉스가 갑자기 크리스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보고픈 걸 참는 건 비겁하다고 느낀 거죠. 헬로 크리스? Hi, this is Knox Overstreet. Oh, yes, Knox. I'm glad you called.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크리스 역시 넉스에게 전화하려고 했다면서 채티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그를 초대합니다. Okay, great. I'll be there, Chris. Friday night at the Danbury's. Okay. Thank you. I'll see you. Bye. No grades at stake, gentlemen. Just take a stroll. 이제 키팅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걸음걸이를 시킵니다. 신념을 가지고 개성 있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요. 전통에 도전하면서. 그런 키팅과 학생들의 모습을 교장이 창을 통해 지켜봅니다. Know, 한편 파티에 초대된 넉스는 제트와 크리스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감정이 묘해집니다. 술에 취해 크리스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넉스. What the hell are you doing? Chet, don't. No, Chet, I know this looks bad. Chet, no, you're not. Stop it. Chet, stop it. 덕분에 넉스는 채트에게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In fact, I'd like to announce I published an article in the school paper in the name of the dead poet. 죽은 시인의 사회가 무르익던 어느 날, 찰리가 그만 사고를 칩니다. 학교 신문에 여학생을 입학시키라는 광고를 몰래 끼워놓은 거죠. 죽은 시인의 사회 이름으로. 회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This week's issue of Wilton Dollar, there appeared a profane and unauthorized article.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조회 시간에 교장은 이 사건을 공개합니다. 범인은 앞으로 나오라는 교장. 그때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리죠. 찰리 짓입니다. Wilton Academy, hello. Yes, he is. Just a moment. Mr. Nolan, it's for you. It's God. He says we should have girls at Wilton. 찰리는 하나님이 여학생을 입학시키라고 전화했다면서 교장을 놀립니다. One. Two. 교장실에 끌려가 매를 맞는 찰리. Three. What is this 매를 맞고 나온 찰리는 죽은 시인의 사회 회원 이름을 대면 퇴학시키지 않겠다는 교장의 말을 회원들에게 전합니다. I'm to turn everybody in, apologize to school, and all will be forgiven. So, what are you going to do? Charlie. Damn it, Neil. The name is Nwanda. Father. Before you say anything, please let me. Don't you dare talk back to me. 한편 연극 연습이 한창이던 일에게 느닷없이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인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Answer me. Who put you up to it? Was it this new man, this Mr. Keating? No. 키팅 선생이 부추겼냐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연극을 그만두라고 하죠. No, I can't. I have the main part. The performance is tomorrow night. I don't care if the world comes to an end tomorrow night. You are through with that play. Is that clear? Is that clear? Yes, sir. 내일은 바로 공연 날입니다. It's open. Hey, what's up? Can I speak to you? Certainly. Sit down. 고민에 빠진 일이 키팅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An indentured servant. It's not a whim for you. You prove it to him by your conviction and your passion. You show him that. 키팅 선생은 일에게 노예가 아닌 이상 끝까지 말씀을 드려보라고 권하지요. 하지만 일은 아버지를 설득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압니다. Chris. Knox, what are you doing here? I came to apologize for the other night. 한편 낙스는 용기를 내어 크리스의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꽃과 자신이 쓴 사랑의 시를 들고서요. 하지만 크리스는 그런 낙스가 채트에게 또 맞을까 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죽어도 좋다는 넉스. No, no, I can't. Just forget it. Nox, I don't believe this. All I'm asking you to do is listen. The heavens made a girl named Chris with hair and skin of gold. 넉스는 크리스의 교실까지 찾아가 사랑의 시를 읽어줍니다. Snake. 연극 한여름밤의 꿈이 시작됐습니다. 오베론 역을 맡은 닐의 연기는 훌륭합니다. Give me your hands. We be friends. And Robin shall restore amends. 뜨거운 박수를 받는 일. 넉스와 같이 온 크리스도 키팅 선생도 터드도 모두 뜨거운 갈채를 보냅니다. 하지만 극장 저 끝에는 그의 아버지가 니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니오! 니오! Mr. Perry, come on! Don't make it any worse than it is. 연극이 끝난 뒤 아버지는 니를 집으로 끌고 갑니다. 아버지 생각으로는 니의 인생이 망쳐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Tomorrow I'm withdrawing you from Welton and enrolling you in Brayton Military School. 아버지는 이미 군대식 학교로 전학 수속을 끝내놓은 상태였죠. You have opportunities that I never even dreamt of, and I am not going to let you waste them. I've got to tell you what I feel. You've been so worried about... Tell me what you feel. What is it? Is it more of this acting business? Because you can forget that. 연극을 포기하라는 아버지. 닐은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잣소리로 말하죠. It was really good. 난 오늘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닐은 눈 쌓인 창문을 열고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로 가서 권총을 꺼냅니다. Dad. Dad. Nox. 넉스가 터드를 깨웁니다. Neil's dead. 닐이 죽었어. Dad. It's okay, Dad. It's all right, Dad. 죽은 시인의 사회의 회원들은 눈 덮인 새벽 벌판으로 나갑니다. Explain it, Todd. It was his father. No. He wasn't my son. 진정한 친구를 잃은 슬픔에 살아남은 친구들은 오열합니다. Todd! Leave him be. 터디의 외침만이 공허하게 벌판을 내달립니다. 슬픔은 키팅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교실. 이제는 주인을 잃어버린 텅 빈 닐의 책상에서 키팅은 소로우의 시집을 보며 소리 죽여 울음을 삼킵니다. 친구들은 울음 섞인 찬송가로 그를 보냅니다. 아멘. At the request of Neil's family, I intend to conduct a thorough inquiry into this matter. 교장 선생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을 세웁니다. 'S going on, guys? You think, didn't you, Cameron? 밀고자는 카메론입니다. 카메론은 퇴학을 당하지 않으려면 학교에 협조하라고 말합니다. They're not after us. We're the victims. Us and Neil. What's that mean? Who are they after? Well, Mr. Keating, of course, the captain himself. 자신들과 한 일은 희생자에 불과하고 모든 책임은 키팅 선생에게 있다면서 키팅은 살릴 수 없지만 자신들은 살 수 있으니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찰리의 주먹이 카메론을 향해 날아갑니다. Mr. Anderson, I think we pretty well put together what's happened here. You do admit to being a part of this dead poet society. 결국 찰리는 퇴학을 당하고 죽은 시인의 사회 멤버들은 차례로 한 명씩 교장실로 불려갑니다. 터디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진술서에 사인을 하죠. 그 서류에는 모든 게 키팅 선생의 책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Sit. I'll be teaching this class through exams. We'll find a permanent English teacher during the break. 이제 키팅 선생의 수업 시간은 교장 선생이 맞습니다. Come. Excuse me. I came for my personals. 수업이 시작될 즈음 뒷문으로 키팅 선생이 들어옵니다. 짐을 챙기기 위해서죠. Gentlemen, turn to page 21 of the introduction. Mr. Cameron, read aloud the excellent essay by Dr. Pritchard on understanding poetry. 교장 선생은 시의 이해란 책의 서문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는 이미 모두 찢어버린 뒤였죠. What do you mean they're all ripped out? Sir, we... Never mind. Read. Understanding Poetry by Dr. J. 교장 선생의 책을 받아든 카메론. 키팅 선생의 첫 수업 시간에 니를 읽었던 그 부분을 이제 카메론이 읽습니다. 1. How artfully has the objective of the poem been rendered? And 2. 짐을 다 챙긴 키팅이 뒷문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Question 1 rates the poem's perfection. Question 2 rates its importance. And once these questions have been answered, determining the poem's greatness becomes a relatively simple matter. If the poem score for perfection is plotted on the horizontal of a graph, Mr. Keating, they made everybody sign. Why, Mr. Anderson? 우린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어요. 믿어주세요. 터집니다. 나는 믿는다. 키팅 선생이 대답합니다. And you're out of this school. Leave, Mr. Keating. I said leave. 터드의 행동에 당황한 교장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학교에서 쫓아내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키팅에게는 어서 떠나달라고 하죠. 쓸쓸히 뒷문을 나서는 키팅 선생. 그 순간 타드가 갑자기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iss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Captain, my Captain. Knox, Pitts, Mix. 차례로 책상에 올라서는 학생들. 그간 키팅 선생이 그들의 가슴에 남겨준 것은 너무나 많고 큽니다. Thank you, Boris. Thank you. 고맙다, 얘들아. 고맙다. 키팅 선생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를 제가 학창시절 대학 다니면서 봤는데요. 대학에 있으면서도 이 영화를 보는데 무척이나 뭐랄까요,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서 굉장히 슬펐는데, 같이 본 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랑 많이 봤는데 그 친구들은 극장을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들이 전부 붓고 코들이 빨개져가지고 극장을 못 나왔는데, 참 그때 그 부은 눈으로 봤던 하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주 맑은 날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죽은 시인의 사회 감동 간직하시면서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저 홍동식 PD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